신발까지 준비해. 내가 봐도 좀 맘에 들어. 어딜 같이 갈까? 영화를 보러 갈까? 너와 함께면 good time all alone. 좋아, 그냥 다 널 생각하면. 왜 내가 이러는지 몰라. 왜 이렇게 밤이 길고 왜 이렇게 잠은 안 와. 이대로 밤을 셀 것 같아. 너라도 좋은 꿈을 꿔. 잘 자고 내일 만나야. 잘 자고 내일 만나. 잘 자고 내일 만나야. 잘 자고 내일 만나. 유난히 좀 터진 하루 네 생각에 버틴 Humpday. 널 만나 Holiday. 새까만 평일로 너를 터치하면 불타는 주말처럼. 좋아, 그냥 다 널 생각하면. 왜 내가 이러는지 몰라. 왜 이렇게 밤이 길고 왜 이렇게 잠은 안 와. 이대로 밤을 셀 것 같아. 너라도 좋은 꿈을 꿔. Baby, 시간이 너무 안 가네. 시계가 멈춰. Baby, 이 밤이 너무 괜찮아. 지금 어떨까? Good night. 왜 이렇게 네가 좋아? 왜 이렇게 잠을 못 자? 이대로 아침까지 all night. 나 대신 좋은 꿈을